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의 전선행 유월차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기송 작사, 솔태송 작곡인 이 노래는 주치의 백삼 201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언제나 최전연에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생사를 함께하는 참다운 동지로 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이 감동 깊게 우려 있습니다. 조국보의 처서로 떠나는 병사들, 바래주는 어머니들, 멀어지는 고향의 모습, 조국의 산과 들을 누비며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타고 가는 열차. 어제도 오늘도 이 땅 위에 변함없이 펼쳐지는 광경이지만 모란봉악단에서 창작 형상한 전선행 열차.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깊은 감회 속에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공화국 영웅 리스버, 조건실을 비롯한 유명 무명의 전사들은 모두 이 전선행 열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작별의 정이 뜨거운 육전에서 옷걸음 날리며 바래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고향의 얼굴로 간직하였고, 달리는 차창으로 보이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의 한 부분으로 가슴에 안고 갔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간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역사는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언제나 이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달려간 아들, 딸들의 위훈을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며 세세년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시종일관 쾌속으로 달리는 유월차와 같이 경쾌하고 박력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공연무대에서 처음으로 울려퍼진 이 노래는 우리 천만 국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며 경야는 어수님의 참다운 전우, 애국의 대부대로 더 굳게 단결할 불타는 교리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향을 안고 다음 순서로 노래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전동우 작사, 김곤일 작곡인 이 가요는 주제73 1984년에 조선예술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의 주제가로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위대한 시륜인들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우리 저국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사상감정을 의미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저국을 한 그루의 나무로, 이 몸은 나무의 아지에 피는 잎사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저국을 하나의 큰 심장으로,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핏방울로 비유하여 서정적 주인공의 저국에 대한 과상한 감정을 시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형상의 기초에서 3절에서는 은혜로운 저국의 품에서 나서 자란 이 몸이 결코 일선의 행복만을 위해 살 수 없으며 꽃다운 청춘의 생명도 다 바치어 비록 인생의 한순간만을 산다 해도 오직 사랑하는 저국을 위하여 가볍게 살고 죽어서도 그 품에 안겨 길이 살아있는 영원한 저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부와 긍지 속에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직선적인 시호를 쓰지 않고 예술적인 비유법에 기초한 진실하고 인상 깊은 시적 형상을 통해서 저국에 대한 서정적 주인공의 거상한 감정 세계를 보다 더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 도서조의 기초에서 일부분 형식의 구조 속에서 서정 깊게 흐르고 있는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뜻깊은 내용을 서박하면서도 인상적이며 서정적이고 은근한 선율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리듬 진행이 단순하고 순탄할 뿐 아니라 가장 간결하고 독특한 악절 형식으로 씌워진 것으로 하여 매우 평이하고 통속적인 것입니다. 가요는 저국을 끝없이 사랑하는 윤렬한 애국자 서정적 주인공의 혁명적인 서정 세계를 음악 정서적으로 깊이 있고 풍만하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깊은 유언을 받아안게 하는 명곡으로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대가 한 그루 이리 되었군이 돋보여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